여자는 둘이니까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무한의 세계를 넘어서 계속 우주생에도 아마땀생에도 영원히 함께니까 I want it lila 난 너에게만 집중해 좀 더 세게 나를 끝내 태초의 DNA 네가 널 원하는데 이건 필연이야 I love it 우리만이 true love it 그녀를 볼 때마다 서술할 책은 올라 신기하게 자꾸만 숨이 멍게 참을 상한 설마 이런 게 말로만 듣던 사랑이란 감정일까 애초부터 내 심장은 널 향해 두니까 걱정하지 마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우린 완전 달라 baby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무한의 세계를 넘어서 계속 우리 전생에도 아마 땀생에도 영원히 함께니까 하지 마라 baby 영원히